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초순서로 노래 당의 기지 따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한시형 작곡인 가요는 조체 45, 195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이은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주체 혁명 위협의 완성을 앞당겨 나가는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칭송하면서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의 곡조는 억세고 졸도 있는 행진곡적 리듬을 타고 흐르는 근엄하고도 지향적인 손율 진행을 이루면서 당을 따라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인민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상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둘째 부분에서는 첫 부분에서 깊이 축적되어 온 감정을 처음부터 폭넓게 허수적으로 토친 다음 다시 장엄하고 지향적인 손율 진행으로 힘있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노래는 당에 대한 성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당은 장군님의 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작사 윤두근, 작곡 황진용인 가요는 조체 99, 2010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고난과 시련의 광풍에 력사의 종지부를 찍고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위대한 우리 당 조선노동당을 심장으로 우러르게 되고 세차게 폴록이는 당기폭을 손군의 청대로 지켜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을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당의 품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며 한 품이 하나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은 진정한 사랑의 품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찬란한 향도의 빛발 속에 우리 당은 천만 군민의 앞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온 등대이고 백전백승의 기치임을 소박하면서도 뜻깊은 시어로 잘 형상하였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적 내용은 밝고 부드러우면서도 유순한 선율 형상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당은 장군님의 품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을 우리 당의 용을한 청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며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해갈 천만 군민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를 통속적이면서도 함축된 시어로 훌륭히 노래한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그대는 어머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성환 작사, 우종희 작곡인 노래는 주최 100일 201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제목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 그대는 어머니라는 친근한 부름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하고 다시마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당에 대한 우리 천만 군민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으며 제목에서 환기되는 우리 당에 대한 초락적 사색과 시적 정서는 노래의 가사에서 더욱 풍부화되고 있습니다.